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? 1번.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 2번.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 3번.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 4번.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.